쓸쓸한 길도 너와 나 둘이랑은 외롭지 않아. 나 혼자 쳐다보는 밤하늘보다 둘이서 바라보는 더욱 정다워. 나 혼자 놓으면 거센 물결도 너와 나 둘이라면 헤쳐나가리. 나 혼자 지켜보는 꽃잎보다는 둘이서 바라보는 Oh,